그저 그런 삶이 되긴 싫었어. 나의 인생은 뭔가 특별하길 바랬어. 나는 나름 잘난 사람이니까 무엇이든 해낼 거라 믿었어. 평범한 사람으로 남긴 싫었어. 지열한 하루가 멋진 날 만들어줄 테니까 괜찮다 괜찮다 오늘의 날 다독이다.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네. 아 빛나는 나의 내일은 누군가의 자랑이 또 사랑이 되고 싶었는데 아 야속하게 반짝이는 꿈들은 내 것이 아니었나 봐. 아둥바둥 안쓰러운 발버둥일까봐